내가 너무 좋았지만 지금은 또 슬퍼져. 이젠 비밀 같지 않은 모두 다가 아는 유명해지는 노래 맞아. 넌 내게 그런 음악이었어. 미치겠다 진짜. 이 노래는 좋고 저 노래도 좋긴 좋았어. 하지만 그 노래를 따라갈 순 없었어. 그 노래를 부르던 너의 옆모습 따라 걷다 보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어. N극과 S극이라 불리던 우리 이제는 상극이라고 말해 사람들이. 잘 가라며 너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그 노래가 나오면 두 눈을 떨군다. 너와 듣던 노래가 이 거리에 나와.